생각하면 웃음이 나다. 다시 바라보면 눈물이 난다. 소중해서 아픈 시간을 지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우린 같은 곳을 보고 있어. 사랑을 말하기에 아직 여기서 멀어지기에 우리 가려진 내일이 어디로 날 데려갈지 알 수 없지만 약속해 절대 널 잊지 않는다.